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을 맞으며 14일 평양의 중앙노동자회관에서는 노동계급과 직명원들의 경축모임이, 평안북도의 곽산군문화회관에서는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과 경축공연이 진행됐습니다. 관계부문 직맹 농근맹 일꾼들, 노동자들과 직맹원들,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